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조선 동해상에서 해군 잠수함 4척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어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남북통신망을 단절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조선 동해상에 주둔 중이던 상어급 잠수함 4척이 기지에서 사라져 현재 국제사회가 이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자는 26일 잠수함 4척이 함경남도 차호 기지에서 출항해 훈련을 하는 상황이 포착됐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기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수함 4척이 이틀 동안 행적이 불확실한 상태인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동해함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 현재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호 기지는 장거리 미사일 기지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 뒤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상어급 잠수함은 북조선이 현재 4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주력 잠수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남북통신망을 단절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통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김정일 정권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6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연락관 통신과 회사 당국 간 통신을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진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의선 및 동해선 지구 군사 통신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김정일 정권이 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와 오늘부터 남북 적십자 연락대표 사업을 중지하고 통신 연결을 단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한 북조선 해운 당국도 우리 해사 당국 앞으로 전문을 보내 남북 간의 해사 당국 통신 연결을 단절한다는 것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에 따라 현재 남북 간에 남아있는 통신망은 오늘 정상적으로 가동된 동서해 지구의 군사천을 뿐이라며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별도의 통지를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정권은 26일 오전 8시 동서해 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경의선과 동해선 지역에 대한 남조선 측의 출입 계획에 대한 북조선 측 동의서를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의선과 동해선 지역의 출입경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에 362명이 방문하고 399명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또한 금강산 지역에는 동해선 육로를 통해 8명이 방북하고 7명이 돌아올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남조선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으며 결과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김정일 정권의 도발 행위이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클린턴 장관은 이 대통령이 강하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한 것과 그 후 대응책을 마련한 방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남조선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가진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 또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남조선과 미국의 우려사항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핵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북조선의 핵능력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며 천안함 사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북핵 폐기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회부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에게 집이 몰수되어 쫓겨난 후에 키운 첫 번째 수확한 감자조차도 빼앗겼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남한으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남쪽으로 이동했을 때 첫 번째로 잡혀서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미국에 있고 아주 축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우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제 언니는 아직도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소나무 껍질을 꾸려 먹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매일 삼시세끼를 국수만 먹어서 이제는 국수 먹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이 어렸을 때는 쌀을 살 돈이 없어서 국수만 먹었거든요. 아버지는 우리가 매일 국수를 먹으니까 미국인처럼 쑥쑥 클 수 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도 우리 가족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큰 애가 8살이고 막내가 2살일 때 남편이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난 16년간 4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막내가 최고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 하나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했고 2명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저의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저는 당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울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께도 전해지길. 미국에 있는 한국 자매 송으로부터.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탈북 여대생의 일기 시간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학교 수강 신청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일인데요. 한 학기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물론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시험도 잘 보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기에 수강 신청을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이면 많은 학생들이 PC방을 비롯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9시만 되기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침 9시가 되면 수강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9시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번호를 누르기 위하여 얇은 여학생들의 손과 또는 두꺼운 남학생들의 손이 쉼없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로그인을 함으로 컴퓨터가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모니터의 위를 때리기도 하고 마우스를 아무 곳이나 대고 여러 번 급하게 클릭도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면 수강 신청 창이 뜹니다. 그러나 한번 컴퓨터가 작동이 멈춘 다음에는 아무리 수강 신청 창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 몇 초 또는 그 몇 분 동안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100% 낙심하기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수강 신청을 했다가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이 바꾸려고 버리는 과목이 내가 원했던 과목이면 바로 과목 번호를 눌러 들어갑니다.